마은혁 씨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법조계에 입문한 인물로 그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성향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급진적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펼쳤던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련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공산주의 성향의 정당 창당에 참여했다.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로 임용되었으나 그의 과거 이력과 정치적 성향이 법관으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가 판사로 임용된 후 반체제 반국가 활동을 하던 민노총 등 다수의 사건에서 불공평한 판결로 무죄를 내려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련하여 마은혁 씨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면서 과거 사회주의 혁명 조직에서의 활동과 법관으로서의 편향된 판결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그의 임명에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 연결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은 민주당은 국민이나 전문가들의 조언에 승복하지 않고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한치도 타협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상목 대행에게만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정도로 고집부리는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련 활동. 마은혁 씨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81학번으로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련에서 활동했다. 인민노련은 남한의 사회주의 실현과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한 과격한 반체제 공산주의 단체였다. 그는 인민노련 조직에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동지들 중 일부는 이후 법조계와 정치권으로 진출했다.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와 조승수 전 의원 등도 같은 조직 출신이다. 1989년 인민노련 조직원들이 대거 적발되어 구속되었을 때 마은혁은 체포되지 않았으며 발각되지도 않았다. 이후 그는 1991년 인민노련의 한국노동당 창당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산주의 정당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 1993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지에 기고한 글에서 노동자 계급 해방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위한 유일한 무기는 공산주의 정당이다라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인민노련은 창립 당시 강령에서 미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2천여 명의 광주시민 학살을 지원했다는 주장을 포함시켰다. 미국이 전두환 군사독 재정권 유지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반도의 분단을 영원히 지속시키려 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미국이 이를 통해 한국을 착취한다고 했다. 물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미군이 동원되지 않았던 정황과 한국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한다. 미국에게 모두 착취당했다면 한국이 어떻게 위상이 높아질 수 있었겠는가? 거짓말을 신봉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런 일련의 조직적 속임수는 마치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도 활용한다는 공산당 행동강령을 연상케 한다. 마오쩌둥은 당의 목표를 위해서는 적을 속여야 한다고 했으며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기만술을 정당화했다. 또한 공산당들은 거짓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것을 신봉하는 듯하다. 레닌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믿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스탈린은 대중은 쉽게 잊는다. 반복적으로 주입하면 된다고 했다. 소련 공산당은 반복적 거짓말을 통해 역사와 현실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철저히 활용했다. 스탈린 치하에서는 과거 혁명 지도자들의 사진을 조작하고 역사책을 수정하여 스탈린이 유일한 영웅인 것처럼 만들었다. 대중의 눈을 속이기 위해 공정한 척할 뿐 공산당들에게는 절대 공정한 재판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이 된다. 반면 반체제 인사들은 단순한 거짓 선전만으로 숙청당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도 그러한 조작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중국 공산당도 같은 방식의 선전 전략을 사용했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 1966에서 1976 당시 반혁명분자들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반복적으로 퍼뜨렸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인민들이 이를 믿고 반대파를 공격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된 역사가 공식 역사로 자리 잡았다. 마은혁 씨가 인민노련에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했다는 것은 거짓 선동뿐 아니라 본인들의 죄는 태산 같아도 무죄로 만들고 경쟁자의 죄는 작은 먼지도 태산처럼 확대시켜 화형에 처하는 행동강령이 체질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시험 합격과 논란 속 법관 임용. 당시 그는 법조계와 거리가 먼 공산주의 운동가 출신이었지만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계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의 합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과거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인물이 법조계로 들어오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마은혁 씨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당시 대한민국 사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공산주의 성향을 가진 법조인들이 점점 늘어나던 시기였다. 마은혁 씨가 공산주의 혁명조직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연이은 좌파 성향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사법부 내에서 운동권 출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그는 끊임없는 공산주의 성향 논란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치며 승진했고 점점 사법부 내에서 영향력을 넓혀갔다. 그는 반체제 공산주의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 단체는 사법부 내에서 특정 이념을 공유하는 법관들이 모여 활동하는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주요 법원과 사법기관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법조계 내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마은혁 씨도 이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법관으로서의 중립성을 잃고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건이 누적되어서 논란은 점점 더 확신이 되어왔다. 국회 점거 사건 판결과 법관의 중립성 논란. 마은혁 씨의 좌파 판결 중 하나는 2008년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국회 점거 농성 사건이었다. 당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은 한나라당의 언론법 개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호를 장악하고 연좌농성을 벌였다. 국회의 질서유지권 발동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지속하던 민노당 관계자 12명은 체포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다. 그러나 마은혁 씨는 이들에 대해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즉, 기소 자체를 무효화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법원이 법적 판단을 정치적으로 내렸다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재판이 열리기 6일 전 마은혁이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운영하는 연구소 후원 행사에 참석해 30만 원의 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법원 행정처는 즉시 진상 조사에 나섰으나 마은혁 씨는 노회찬이 가족상을 당했을 때 문상했던 것에 대한 답례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은혁 씨의 반체제 공산주의 성향이 법관으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졌으며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이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다.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과 보수 진영의 반발. 2024년 민주당은 마은혁 씨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이후 사회 곳곳에서 후보 추천 철회를 요구했으나 절대 타협하려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마판사는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인물이라며 그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으로는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공산주의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을 추가하려는 의도라며 헌재에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씨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권한 침해를 인정하고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의 바람과 정서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바이다. 마은혁 임명 논란, 대한민국 헌법 질서 균형의 시험대. 마은혁 씨를 둘러싼 논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방향성과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그의 과거 이력과 판결 기록을 고려할 때 반체제 공산주의 성향을 가진 법관이 헌법재판소에서 편향된 판결을 내릴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공정한 법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특정 이념에 의해 좌우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고, 이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곳이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반체제 사상에 물든 사람이 임명된다는 것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말 국가를 망가뜨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마은혁 씨에 대한 헌법재판관 추천을 철회하고 판사직을 박탈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